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고 한 절을 덧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거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수요일 시간에 살피고 있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에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이 시대 새삼스럽게 다 같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새삼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타락한 그 중세 시대에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던 이런 말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오늘날 교회는 오직 성경에서 많이 이탈되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있다고 교회가 성경을 펴서 사용한다고 해서 오직 성경 위에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전통을 이어온 이 오직 성경, 바로 성경의 계시성을 믿고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것을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명료하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교학자들이 말을 해왔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러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렇게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과 다른 모습을 오늘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사실 성경을 사용해도 성경을 어떤 성경이 내게 와닿을 때만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최신의 현대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철학과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원래 그런 양 하고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지만은 그게 성경의 충분성 같은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실, 그냥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이탈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솔라 스크립투라가 왜 필요한지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그러면 솔라 스크립투라가 뭐냐, 오직 성경이 뭐냐를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직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오직 성경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경험과 삶에 대한 그들의 얘기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른가? 그러면 그들과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우리들은 어떤 것,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경험을 말하는고 어떤 삶을 말하는가를 이 결론 부분에서 이게 살피고 있죠. 그래서 앞선 시간에 두 번, 예, 지난 최근에 두 시간 말고 그 전주, 그 전 두 주 전, 4주 전이죠. 3, 4주 전에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체험이 무엇인지를 말을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솔라 스크립투라에 벗어난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체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체험은 성경이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다각적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생겨나는 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는 모든 이 변화들이 다 성경의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서 말하는 어떤 체험의 내용들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을 간단하게 살폈고, 지난 두 주 동안은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이 저들과 달리, 그럼 성경이 근거해서 삶을 말할 때 그럼 어떤 삶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지난 두 시간 동안에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할 그것을 살피게 된 것은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운운하면서 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운운하면서 성경 외에 새로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암시, 일종의 계시, 뭐 예언 이런 것에 의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다 오직 성경에서 이탈한 현상인데,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빗나간 하나님 갈망과 삶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암시를 받고 그것에, 그래서 성령에서 비롯된 체험에서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오늘날의 많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뭐 팍팍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며 뭐 평신도들이 막 거기서 뭔 답을 찾았다고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평신도들은 그게 진짜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직관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긍정적이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하다고 하는 유사한 어떤 생각을 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것을 또 심지어는 그런 것을 아예 선포자들은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그 예언이라고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예언, 성령의 암시,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이 쫙 만연되면서 결국 성경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그 새로운 무엇인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성경, 오직 성경 위에선 오직 성경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삶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 결론 부분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시간 동안에는 오직 성경 위에선 자, 곧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는 자는 오늘날 유행하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체험에서 어떤 삶에 대한 답을 찾지 않고 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충분한 말씀으로 주신 성경에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갖는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롯되는 그 가르침, 삶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어떤 성령의 새로운 암시나 또는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늘 앞에도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성경은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성경을 믿는 자가 성경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이해는 믿음의 삶이에요. 복음에 기초한 삶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시로 음성을 들려주며 계시하시고 어떤 직관적인 어떤 암시를 주어서 다이렉션을 제시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계시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시로 후대에 오고 오는 것에서 변질되지 않고 많은 가지치기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모판으로서 계시로서 기록돼서 기록의 형태로 남겨서 우리에게 후대에 계속 이 계시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에 따라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삶이 시작되어서 그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복음 안에서 소유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다.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계시가 계속 행해졌던 구약 시대도 전체적으로는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오직 성경을 믿는 자가 말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성경의 계시성과 영감과 그다음에 권위와 충분성과 뭐 명료성 등을 믿는 우리가 그 말하는 삶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다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시사하고 있는 삶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 뭐 음식 먹는 문제, 혼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자의 삶에 관해서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실, 뭐 다른 성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신약에서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불렀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것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성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경에 기초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특별히 이 4장 4절에서 시사하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심지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흔한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일상 속에 가장 흔한 문제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이런 일상적에서 가장 흔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취할 태도, 곧 취할 삶에 대해서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하죠. 거짓 가르침이 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지만 음식물은 뭐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지만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뭐 고기를 먹을 것인지, 야채를 먹을 것인지, 뭘 먹을 것인지 말이죠. 그런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암시 같은 것을 받아서 결정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먹는 음식물에 관한 이런 일상적인 삶은 우리에게 허락된 음식이 이런 우리 허락된 이런 음식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비하심 또는 섭리 속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마치 일상의 작은 것까지 성령의 새로운 암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나름 신령하고 경건하고 깨어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치우친 사람들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섭리적인 인도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 오직 성경에서 이탈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새로운 암시가 있어야 이 걸음을 내딛겠다. 하루 일상에 이런 먹는 문제에서도 그런 것에까지 어떤 암시를 따라서 이렇게 허락하고 하지 않고 태도를 취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어떤 성령의 특별한 암시에 의해서 또 뭐 계시, 뭐 예언, 오늘은 뭐 예언이란 말이 더 많이 씁니다만 예언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이 뭐 가장 요즘 막 예언이 이제는 뭐 책이 요즘 그런 얘기 책이나 뭐 어떻게 예언하라 뭐 무슨 어떻게 예언하라 뭐 이런 책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성경에서 성경에 가지고 비춰 보면 비스무리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자기들이 거기다 막 자기 생각을 덧붙인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고 그러니까 성경 플러스 성경으로는 부족해서 이 충분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더해진 예언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 삶 속에서 뭐 특별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재, 임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언이나 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임재하신 그래서 임재에 따라서 그것이 있는 가운데서 행해야만이 바른 것이냐 말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마다 너는 무슨 예언 받았냐 나는 무슨 예언 받았다 그런 거 가지고 서로들 견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어떤 그룹들이요, 어떤 사람들 그룹들이 기존 다른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함께 가지고 예언 받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너는 무슨 예언 받아, 예언 받아. 그리고 그 예언 받았다는 걸 자기 암시시킵니다. 자기 그렇게 되는 줄.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증언도 없고 뭣도 하면 그건 거짓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말했잖아요. 그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또 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안 되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 한마디로 다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운운하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은 여기 대해서 혹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 그런 식의 태도는 오직 성경에서 떠난 자들의 왜곡된 열심이고 이탈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것과 연관지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금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차원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이게 다소 보이는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심각하게 말을 할까? 무슨 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할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솔라 스크립투라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서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했는데 그 말씀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해서 다른 것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혹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같은 다 하나님 운운하면서 교회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감히 너무 혹독하다 이게 말을 하지 못하고 쉽게 또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전한 것을 떠난 것들을 바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단 말입니다. 예언과 뭘 운운하면서 결국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일상을 뭐 음식을 먹는 문제며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일상을 성령의 특별한 암시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대로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음식, 예? 여러분들이 뭘 먹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일상적인 일, 이런 것은 성령의 특별한 암시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보시며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이끄시는 중에 허락하시는 것인 줄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게 음식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이 허락되고 주어질 때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함께 그의 자비하심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어떤 특별한 암시 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뭐 내가 이게 걸어가는데 오늘 또 일상에서 뭘 하는데 어떤 걸 결정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삶 속 일일이 개입하시고 내가 이거 너를 돕는다는 이런 것들을 야 너 돕고 있다 뭘 사인을 주고 암시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 먼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실제로 방치하지 않냐고 돌보시며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까지 다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그리고 돌보시는 가운데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뭐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이 음식은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암시를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은혜 빠진 우리 일상들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암시를 듣거나 어떤 눈으로 보고 결정하면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고 본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자의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계속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과 삶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꾸 배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삶이 뭐 이렇게 좀 별로 무례하다, 무기력하다. 좀 뭔가 좀 하나님이 좀 내게 내가 너무 안 풀리고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탁 명확한 암시를 주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다.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딱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탁 끝내버릴 텐데 내 인생에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일단 한마디 해주면 나는 그냥 이제부터 다른 생각 안 하고 쫙 이대로 쭉 살 텐데 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특별한 암시 같은 것을 예언에 해당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그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빗나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성령의 끝없이 특별한 암시와 계시 일종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다이렉션을 주고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신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냐고 주권자로서 섭리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내 삶의 현재 허락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심과 공급 속에서 주어진 줄 알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그를 믿으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삶이에요. 이걸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위험해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뭐가 컬컬하다는 겁니다. 어? 컬컬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답을 좀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얘기했죠?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체험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신자의 답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가르침에서 답을 얻어야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체험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체험을 통해서 답을 주기보다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는 것을 원래 자신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심지어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걸 딱 서포트를 해버리니까 성령으로 비롯한 체험에서 답을 얻는 것으로 서포트를 하고 나니까 오늘날 물 믿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들어요. 응?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미국에서는 진짜 이제 한벌 가고 치우친 사람인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피터 와그너가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어? 예수 다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뭐 모든 걸 다 따르려고 해요. 피터 와그너는 성경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그럴듯하게 봐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신사도적 개혁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새로운 음성과 계시 예언을 통해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성경이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부재로 간주됩니다만 솔라스크립투라를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세세한 것까지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봄으로서 들음으로서 직관의 뭔가를 암시를 받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계시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 계시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말하냐?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주권자 하나님께서 몰라라지 않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보살핌 속에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고 분명히 계시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계시를 따라서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 삶의 개입을 믿는 가운데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계셔서 마치 어떤 법칙을 두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물까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실을 곧 하나님의 통치가 크고 작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발생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끝절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부터 비롯됩니다. 그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고 다 또한 그에게로 돌아가죠. 그를 벗어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가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곧 존재하는 것이든지 발생하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결국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 있는 무엇이든 간에 그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먹게 된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들이 산출되어서 나의 입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적인 허락 아래 있지 않고는 내게 미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것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둘러볼 때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악한 일들, 수많은 악들, 그래서 파괴와 비참함과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과 이해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변적이에요. 애매모호합니다.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길어봐야 70년에서 80년짜리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다 법으로 했던 거 다 뒤집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옳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악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옛날에 악하던 것을 지금은 옳다고 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감히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걸 이제는 미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이해로는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호의를 가지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경험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사도 바울이든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 설명하면서까지 말을 하기로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또 오히려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 안에서 모든 만물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고 말합니다. 기준은 우리가 보는 상대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모든 기준과 진리와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면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를 위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든 사용 환경 속에서도 생각할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로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보호로 그 어떤 고난도 없이 그저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그런 믿음의 삶에는 상대적으로 고난이 더 클 수 있어요. 제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런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지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고난에 직면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겪는 것들이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만큼 충분한 이유, 곧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주시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허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아니 선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주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환경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신자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믿으면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 직관과 뭔가 암시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계속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삶이요,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설사 고난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성경의 특별한 암시나 계시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의 부재로 취급하는 오늘날의 현상이 기현상인 것입니다. 웃기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기독교를 사실 하나님 말씀 밖의 기독교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복음에 기초한 삶으로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심지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상황이 오기까지 거기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해 계십니다.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멀찍이 알아서 되는 영역으로 놔두지 않냐고 그의 주권적인 섭리 배경 속에서 다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설사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곧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말해주는 증거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해석해주는 자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게 하는 자료들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도구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한 대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건 하나님이 뭘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암시를 줘서가 아닙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고난을 야기하는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관계든 아니 이 세상 전체든 그런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도구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이 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일종의 도구들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경건을 위한 필드와 같은 것입니다. 뭐 경기장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도록 펼쳐놓은 경기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는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삶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주권적인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맨날 똑같아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뭐 그가 나를 어떻게 해서 보살피는지 안 보살피는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당하는 것은 가끔 고난스러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힘든 경험이 있으니 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이 딱 부러지게 암시를 주면 특별한 암시나 계시나 예언을 주면 믿을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을 더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이해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안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까? 이것이 오늘날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이나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온갖 새로운 것들 캔사스 예언사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언운동하면서 사람들을 옥죄는 그래서 그것에서 예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결국은 다 속박하는 거죠. 거기에 다 묶어둬버리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에 자유가 없어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에서 삶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 곧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에 있어서 모든 존재와 모든 발생하는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침 같은 것, 암시 같은 것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냄새를 진하게 나타내는 것을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야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고 종교적인 색채를 더 진하게 드러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르침, 그런 예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암시, 추구 같은 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종교적 속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속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유대교가 물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묶어놓았던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묶이지 말라고. 그러므로 복음은 그런 종교적인 속박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의 전 삶을 돌보시며 오늘 하루의 세밀한 삶의 부분까지도 그것을 살펴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심지어 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제재하시며 한계를 정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자유로이 그런 모든 삶을 받으며 따르는 것을 복음이 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통제와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허락되고 있는 줄을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항상 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갖는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예언, 성령의 특별한 암시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더 속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묶여요. 이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언을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가짜 예언이라도 좋아요. 뭔가 들어야만 이 사람은 안정을 찾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려요. 속박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 안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음식 문제에서 뭘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러면 좋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이 아들의 자녀된 것의 특권을 바로 그런 식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시고 있어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응? 이런 종교적인 색채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돌보시는 주권자이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위선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삶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에 벗어난 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면서 사람들 하니까 자꾸 너무 종교적인 색채는 진한데 속박되어 있는 거야. 불안해하고 말이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솔라스피도 처음부터 다 들은 사람들은 제가 뭘 말하는지 다 이해를 하고 저희가 그동안 가르쳤던 걸 듣는 사람들은 별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다만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암시 부르는 사람도 다 이 성경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서 플러스 성령의 특별한 암시와 예언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요. 동행하는 것이 암시를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달라요. 이쪽은 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더 마무리를 지려다가 또 하고 또 하는데 한두 번, 두세 번 더 하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주권자 하나님이. 내 삶에 치밀하게 개입해 계신 게 그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흔히 말하는 직관에 따른 음성들인데 예언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암시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옛날에 중세시대도 이 고해성사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 음성 듣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고 나면 막 시원한 거야. 용서 받았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신 것,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로서 깨끗게 하신 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뭘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제부터는 아담은 타락 이후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동산에 거닐면서 직접 자기를 현시하면서 나셨던 이런 것에서 이제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을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험에 노출돼요. 그리고 어느 땐가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은 한번 기웃거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활기차 보이는 게니까 그게 나도 있었으면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빠졌던 사람들이 좀처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밋밋해 보여요. 이렇게 말씀 가만히 차분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이것은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밋밋해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을 변화시켰고 각성시켰고 대각성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죄인을 회심케 해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침상에 들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해서 오늘 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가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걸 아시고 사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독생자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자로서 사는 삶이요 그 아버지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뭔가를 봄으로 들음으로 암시와 예언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참 어떤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운운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마는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